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. 날 불러주는 멜로디 이미 향한 발걸음 baby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 낯선 풍경들과 놓여진 거리에 번쩍하는 미소 드라리라리라따 두 발이 닿는 곳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좋아 눈이 멈춘 곳 그곳에 숨겨진 선물 같은 너의 사랑 내 맘 저 깊은 곳까지 보여줄래 너의 모든 길은 노래가 돼 My melody 오늘도 반짝이는 steady eyes 어제껏 멈췄던 시간 속 memory 새롭게 태어난 것만 같아 날 반겨주는 멜로디 이미 향한 발걸음 baby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낯선 추억들이 하나씩 쌓여가 모든 게 소중해 드라리라리라따 두 발이 닿는 곳 어디든 발이 닿는 곳 어디든 너만 들어갈 하루 두 눈이 멈춘 곳 그곳에 숨겨놓은